지켜주리라. 테르비나 브라니 기숙대 테르비나 겨주정이라 두지세 주다 가르호자에게 두지세 이호 자에게 주다 휴기통기여 허부통기여 진득이 허부통기여 찬비 메라들두비 미리하시기 허부통기여 이리야 지키 어부통요